그만큼 토요일 난 어디쯤에 있을까.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이곳에서 혼자 남아있을까. 또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어버려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서서 매일 같은 표정과 매일 같은 목소리로 하루 종일 노래했어. 라라라라 달려간다면